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북녘해동 포영지의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영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저는 북한의 함흥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출장길에서 중국의 모 지역에서 극동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를 들었던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전해준 이야기 중에 참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있어서 한참 눈시울을 붉혔었는데요.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한 할아버지가 나는 북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사자의 길, 충성된 종의 길을 가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제 눈곱이 젖어지며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영제 여러분들과 우리 남한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와 국가를 떠나서 이 지구촌 방방곡곡에 전하여지고 있고, 그 복음을 먼저 전달받은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의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바람으로 첫 찬양 보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으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방송 연속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북녘의 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라마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 11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베드로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신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 그의 장모를 치료한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갈릴리해 폭풍을 잠재우신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화자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가 된 훌륭한 어부 시몬 베드로입니다.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갈릴리 해에서 어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들은 배도 여러 척 가지고 계신 훌륭한 어부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가족들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16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삼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라도 이 폭풍은 예측하지 못했죠. 폭풍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골짜기를 지나 갈릴리 해까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천벌과도 같았던 폭풍은 어부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커다란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세 식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됐고 제 젊음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난 뒤 동생 안드레와 저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사고 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죠. 안드레와 저는 서투른 기술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우리 가족의 친구이자 좋은 이웃인 라헬이 어머니를 돌봐줬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잘 쉬고 계시단다. 하지만 원래 몸이 약한 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으로 인해 훨씬 안 좋아졌어. 라헬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항상 라헬님의 우정과 용기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고맙구나, 베드로. 그나저나 난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이따가 그물을 다 씻고 나면 안드레랑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라. 내 딸 아비가일이 요리를 아주 잘하거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한 시간 안에 마치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좀처럼 나아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였던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저 잠을 자고 몸을 씻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라헬은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식사에 초대를 받았고 라헬의 남편은 제게는 아버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라헬의 사랑스러운 딸인 아비가일은 저의 부인이 됐습니다. 세베대님, 저기 좀 보세요.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새 신랑이 오네요. 이보게, 베드로. 이 결혼식 연애가 길었던 건 이해하지만 대체 3일이나 일을 안 나오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연회 음식은 아비가일이 평소에 차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베드로 형 별명이 커다란 어부가 아니라 뚱뚱한 어부가 될 거예요. 두 사람 다 내가 돌아온 걸 행운으로 생각해야 할 거야. 자, 이제 일하러 갑시다. 저의 삶은 다시금 행복해졌습니다. 아비가일은 요리 솜씨는 물론 모든 면에서 최고의 신부감이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장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저희 집은 장모님 덕분에 더욱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비가일은 예쁜 딸을 낳았고 로마의 지배와 억압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드레와 저에게 배를 몇 척 물려주셨고 아버지의 친구였던 세베드는 우리의 동업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배를 대여해주기도 했고 직접 고기잡이도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메시아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쯤 이 땅에 자유를 가져올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잘 있었나, 베드로? 근데 다들 어디 갔나? 내 아들들하고 안드레가 자네를 돕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세베대님. 그 다들 짬을 내서 시내로 나갔습니다. 최근에 설교와 기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말이로군. 아, 예, 맞습니다. 저 다들 저기 오는군요. 그 사람이 맞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말이에요. 예, 맞아요. 확실해요. 전 그분의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도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가. 형도 오늘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봤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 손짓 한 번으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더라고요. 네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냐? 네,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절름발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니까요. 또 팔을 못 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 사람 팔이 온전하게 바뀌었어요. 한동안 우리들은 고기 잡는 일은 까맣게 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식구들에게 제가 보고 들은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식구들은 저처럼 흥분하고 열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선지자야말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의 장모님은 열병을 알아오셨고 매번 극심한 통증을 겪으시면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장모님께서 또다시 이 괴이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네.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져. 너무 걱정은 하지 말게.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님이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 곧 돌아오실 겁니다. 그분께 가서 장모님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입니다. 저는 안드레와 함께 해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혼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드레, 저기 저 바닷가를 좀 봐봐. 저 사람 혹시 예수님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분이 확실해요. 자, 여기 그물 올리는 것 좀 도와줘. 자, 노를 잡아! 그런데 이상하네요. 예수님 뒤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혼자 오신 걸까요? 자, 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안드레와 똑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체 왜 여기 오신 건지, 왜 이름도 모르는 어부 두 명에게 관심을 보이시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배가 해변의 모래사장에 닿게 되자 예수님은 배의 귀퉁이를 잡으시더니 우리 둘을 밖으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시몬아, 안드레야, 반갑구나. 아, 주님, 저희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희가 며칠 전에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았느냐? 네,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를 보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어쩐 일로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저희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을 따르라고요? 저희는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 저의 머리와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게는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지만 제 마음이 주님을 따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수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 예수님께서는 내일 아침 회당에 가자고 하시며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비가일, 나 왔어. 어서 오세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열이 펄펄 끓다가 이제야 잠이 드셨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을 만났다고요? 그래.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렇소.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이오. 아, 그럼 그분을 초대해서 어머니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일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거기서 모이기로 했어. 내가 거기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어. 그동안 기적이 일어나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 건 알지만 아직 어머니를 잃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서 다 함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회의론자들, 그리고 병자, 절름발이, 귀신 들린 자 등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자 회당의 관료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치유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회당의 지도자들이 언짢아한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그날 아침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온화하신 태도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에 저는 여느 때와는 다른 기쁨과 희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의 집에 가고 싶구나. 너의 아내와 장모님을 만나보겠다. 역시 놀라우십니다, 주님. 병자와 눈먼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저를 만나기 전 제 이름을 알고 계시더니,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회당을 떠나서 저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지거나 얘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제 동생 안드레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엄청난 인파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게 됐죠. 주님, 이곳이 저희 집입니다. 그래, 고맙다, 베드로. 덕분에 무사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올 수 있었구나. 아비가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오. 주님, 이 사람은 제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소, 아비가일. 이렇게 환대해 주니 정말 고맙소. 정말 아늑한 집이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어머님 얘기는 들었어. 그분을 어서 만나보고 싶은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베드로야, 같이 가자꾸나. 안드레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전해주거라. 예수님과 아비가일, 그리고 저는 장모님이 누워계신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침대 맡으러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장모님의 이마에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조용히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그 즉시 몸을 꿈틀거리시더니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누워서 꼼짝도 못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장모님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더니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건강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예전에 건강했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많이 시장하실 텐데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요. 어두운 방의 조명에 눈이 익고 나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깨어나시기 직전 예수님의 자세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진 듯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는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몸도 약해진 것 같았고 피로가 역력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동안 장모님을 괴롭히던 열병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옮겨간 것 같았습니다. 전 예수님의 팔을 부축하여 의자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자리에 앉는 모습은 너무나도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아내가 준비한 식사를 드시면서 곧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라헬 아비가일, 내 나사렛의 어머니 집을 떠난 후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는 처음이요. 과찬이십니다, 주님. 베드로야, 네 별명이 거대한 어부인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들을 곁에 두고 매일 맛있는 식사를 하니 말이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순식간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주위에는 항상 병자들이 넘쳐났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들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명료하며 권위가 넘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강해졌고 마침내는 그분은 약속의 메시아라고 굳게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떨어져 있을 때는 오직 기도를 하러 가실 때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자리를 떠나셨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활력이 가득한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대화가 활력의 근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를 건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 배는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잔잔한 바다 밖에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반 정도 건넜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지요.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배를 덮쳤고 배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런 풍랑을 만나 돌아가신 일이 생각났고 저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어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본 적도 없었습니다. 파도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냐, 베드로야? 폭풍이 왔습니다. 폭풍이요.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데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배에 물이 너무 많이 찼어요. 비켜서 봐라. 바람아 멈춰라. 물아 잠잠해져라. 폭풍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지만 바람과 파도마저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놀라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의 순간에 살아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한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는 그 아들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를 이 세상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혼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hrist to the World Ministry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 공부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칠고 성질급하며 믿음도 없는 갈릴리의 한 어부를 물 위에서 걷고 두 권의 성경을 짓고 초기 교회를 이끈 지도자로 변화시키신 일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복음 모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아마 제일 자주 등장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령범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서혜정 씨와 장민혁 씨가 나와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내면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네 가지 질문에 집중하시면서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신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걸까요? 둘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나요? 셋째,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나요? 넷째, 베드로는 하나님 왕국에 어떤 기여를 했나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29절에서 3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할까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의 권세는 약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면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는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어부 일을 했었죠. 서혜정 씨,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베드로가 시몬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름이 바뀐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에 무슨 뜻이 있나요?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허둥대며 하는 편이었죠. 동생 안드레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형이 바위라고? 예수님은 우리 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르시는 건가?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가 시몬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보신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시몬을 바위라고 한 것이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때는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전과 같이 행동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처럼 행동할 때는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고 싶으실 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베드로도 자기의 의무를 상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 말이죠. 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펼쳐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베드로도 자신의 장모님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그 후에 그들은 베드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함께 살고 계셨죠. 그녀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병상에서 일으키셨죠. 유대 랍비들은 친분이 없는 여자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죠. 서희정 씨,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친절함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소문이 정말 빨리 퍼지죠. 아마도 가버나움 근방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녁 때까지 집에서 나오질 않았죠. 하지만 저녁이 돼 안식일이 끝나자 가버나움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 마가복음 1장 32절을 좀 읽어주시죠. 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미미했던 그의 믿음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낚는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라거나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또 다른 기적 하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펼쳐졌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원래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고기도 많이 잡히는 곳인데 폭풍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수의 고도가 해발보다 600피트나 낮아서 비바람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민혁 씨,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저 경이로워할 뿐이고요.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권세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힘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모두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한가운데 있다는 말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폭풍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폭풍은 우리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폭풍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들은 죽음, 질병, 금전적인 고통, 박해, 이혼, 인간관계 같은 수많은 문제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물리적인 폭풍이든 영적인 폭풍이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이 교훈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이죠. 방송 시작하실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 해드려야죠. 사실 이런 점들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차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또다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빵 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셨죠. 그때 폭풍이 몰아쳤고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혜정 씨,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군요. 우리들도 이런 일을 수시로 겪곤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잃고 패배하게 되죠. 베드로의 믿음이 없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작다는 이유로 꾸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사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죠. 그 순간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매 순간을 활용하셨습니다. 단지 그 목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커다란 믿음을 보여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장민혁 씨, 14절부터 18절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신하다가도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시자 그의 성격은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믿음과 용기가 가히 바위처럼 굳건해졌죠.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 번은 그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박해, 억압, 고문을 비롯해 순교까지 거기에 포함되죠. 시몬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초기 교회의 용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죠. 오순절날 그는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고 그 자리에서 3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삶을 맡겼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베드로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거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나를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어부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바위라고 칭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오늘날까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구세주이시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 속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진심으로 기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공개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긴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드라마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 11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베드로. 출연 사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이태경, 박영재, 장민혁. 번역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다음 시간에 드라마와 공부 제목은 지붕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다리가 마비됐던 환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북한함 해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방방곡곡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사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